국력 덩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제네바 주재 북조선 대표부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러시아에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전격 통보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직접 유엔 안보리에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위해 북조선에서 파견된 공작원 2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위해 남조선에 파견되었다 체포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가 북조선에서 일본 용어를 사용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제네바 주재 북조선 대표부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조선 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4일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 발언에서 조선반도의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해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공사는 특히 인민군은 전면 전쟁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복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원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천안함 사건과 북조선은 무관하다며 남조선 정권의 조사 결과는 추측과 상상에 의한 완전한 날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북 사이에 평화 협정만이 성공적인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공사의 발언에 제네바 주재 남조선 대표부 임한택 부대사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임 부대사는 군축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터져나온 북조선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고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조선 외무상 대변인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으로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이번 주장은 유엔 안보리가 남조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할 경우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재도발이나 3차 핵실험 또는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만간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을 공식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러시아에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전격 통보했습니다.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3일 알렉세이 보로다보킨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통보에서 안보리 회부에 대한 러시아 측에 신속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현재 남조선에 파견된 검증 전문가들이 귀국하는 대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안보리 회부가 매우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재 형식이나 수위는 나중 문제로서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공격의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직접 유엔 안보리에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부 당국자는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직접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당사국들과도 설명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러시아 등을 방문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한 조사단이 직접 안보리 대응에 열쇠를 쥔 5개 이사국에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올해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결론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더욱 분명하게 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위해 북조선이 파견한 공작원 2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 전 비서에 대한 살해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로 위장해 남조선에 잠입한 혐의로 김모 씨와 동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인 김 씨와 동 씨는 황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작년 12월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 연결과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남조선 정착 후 황 전 비서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받아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와 동 씨는 황 전 비서가 내일 사망하더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며 정찰총국에서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민군 소좌인 김 씨 등은 1992년 인민무력부 정찰국 전투원으로 선발돼 20년 가까이 대남 침투 교육을 받았으나 올해 초 입국한 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위해 남조선에 파견되었다 체포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가 북조선에서 일본 용어를 사용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정찰총국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김 씨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이 있는지 캐물었으나 그들은 사건 이전에 북조선을 떠나 남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을 공격한 북조선 어뢰에서 발견된 일본 글자와 관련해 북조선에서는 일본 대신 일호를 쓴다는 남조선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 등은 번이라는 표현이 북조선에서도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필재 씨, 이경희 씨, 그리고 김지혜 씨와 임수정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오면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홍수 피해가 심각하죠. 남이나 북이나 홍수 피해는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김필재 씨, 여기 남조선에서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예, 남조선의 경우에는 그 중앙정부 산하에 예. 그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이제 홍수나 그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예. 민관군이 모두 합심을 해가지고 홍수 조절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하고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댐을 저수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댐들이 홍수 조절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예. 북조선에도 저수지는 있는데요. 우선 이 홍수라는 것은 그곳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